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이 시간에 제가 끼어들 여지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 시간에 아무 일 안 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과 FM 영화 음악 함께 하겠습니다. 충남공주 중학동의 권현씨, 아무렴 곡을 신청을 하셨으니까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시겠죠? 나자리노 중에서 When Our Child Is Born, 그 주제가를 오늘은 니니 로소가 트럼펫을 연주했습니다. 자,

경기도 수원 팔달구 매향동의 진현주 씨, 서울 영등포구 당산호가의 조영상 씨, 울산의 강호 씨, 그리고 서울 서초구 신반포 아파트에서 유혜나 양, 아, 그리고 서울 노원구 월계 3동의 이은경 씨, 서울 성동구 중곡 4동의 우재민 학생. 잘 들으셨습니까? 34번가의 기적 중에서 케네지가 연주한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고 계세요? 아, 이 시간에 이렇게 따뜻한 곡 들으니까 기분 좋은데요. 오늘 더 따뜻한 얘기들로 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영화, 바로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시간인데요. 강남구 도곡동 대림아파트의 박지영 씨의 영화들 준비해봤습니다. 처음으로 엄마를 따라 극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던 스크린 앞에서 내 나이 또래 한 소년을 보았습니다. 그 소년의 입으로 불려지던 슬펐던 이름, 바로 챔프였습니다. 소년이 헤어진 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오는 날, 무능력한 아버지 역시 아들에게 줄 선물을 게임을 해서 따옵니다. 커다란 곰인형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말 한 장을 어머니에게 선물 받고 돌아오는 어린 아들의 들뜬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말없이 차 밖으로 인형을 던져버립니다. 이 영화를 본 게 국민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라서 저는 왜 사랑하는 엄마가 떨어져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는 왜 인형을 버려야 했는지, 그리고 왜 아버지가 다시 링에 서야만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챔프를 죽여버린 스크린 앞에서 마냥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마음에 챔프의 슬픔을 덜어주고만 싶었습니다. 그 마음은 이후 저를 계속 영화관으로 이끌었습니다. It's not the way I want it to be. Or I'd be with you now. But wherever you go, my love goes with you. Oh, my love goes with you. 밤에 피는 장미가 밤에 핀 상태에서 글을 씁니다. 라고 오늘 뜨신 서울중앙병원 진단방사선과의 김정숙 씨. 이 멋질 이부에 안타깝게도 제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분명히 김정숙 씨는 그럼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일하시니까 조금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요.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저희 이 방송국에도 그렇고요. 자, 이 곡 잘 들으셨습니까? 강남구 도곡동 대림아파트의 박지영 씨가 뽑아주신 내 인생의 영화 첫 번째 영화였어요. 챔프 중에서 크리스 톰슨이 부른 주제가 If You Remember Me였습니다. 박지영 씨는 영화 다섯 편을 꼽아주시면서 전부 제목을 붙이셨네요. 1. 같이 슬퍼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챔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영화에는 어떤 제목에 붙어있냐 하면요. 나를 돌아보는 영화입니다. 바로 Brother Sun, Sister Moon이에요. 성탄 전야에 약간은 무료한 시간 미사를 드리러 간 식구들을 기다리면서 TV에서 이 영화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제목은 San Francisco였고 얼마 전에 비디오로 원제목을 알게 됐습니다. Brother Sun, Sister Moon. 이 영화는 다니던 교회도 그만두고 종교에 대해 시큰둥해져 있던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영화입니다. 부유한 귀족의 아들인 프란체스코로 하여금 재산과 신분도 버린 채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게 한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 겨우 중학생이었던 저는 그런 의문들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아직도 풀 수 없는 과제지만 이 영화는 볼 때마다 저를 돌아보게 해줍니다. 최근에 다시 보니 실망도 되고 비판할 점도 눈에 띄지만 요즘의 종교와 사람들을 보면 이 영화가 떠오릅니다. 낙고 신림 구동에서 힘든 길을 겪고 계신 김지수 씨, 그리고 전남 여수 광무동의 김미화 학생께 띄워드렸어요. 영화 Brothers and Sister Moon의 테마였습니다. 자, 강남구 도곡동 대림아파트의 박지영 씨의 내 인생의 영화. 세 번째 영화는 영화와의 사랑을 시작한 순간, 이런 제목이 붙어있네요. 흑백의 무성 영화를 왜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보는지 내심 못마땅했던 저는 극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대체 찰리 채플린이 누구야 하면서 말이죠. 찰리와 저의 한판 승부. 결과는 저의 항복과 더불어 찰리 채플린에 대한 존경으로 끝났죠. 포복 절도하는 관객들 앞에서 떠돌이 방랑자 찰리는 가난하지만 즐겁고 아프지만 행복하고 언제나 사랑에 빠진 모습이더군요.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웃음이 사라지자 가슴이 싸하고 아파왔습니다. 웃음 뒤에 애잔한 슬픔이 저에게도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채플린이 슬픔을 웃음으로 승화시켰던 영화 모던 타임스. 이 영화 덕분에 영화와의 저의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지원 씨. 어머니랑 오빠랑 이 곡 좋아했을 것 같죠? 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최하영 씨께도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모던 타임스의 테마 스마일. 토마스 베이크만의 첼로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아파트의 박지영 씨가 씹으면서 맛을 보는 즐거움이라고 하신 영화. 네 번째 영화입니다. 가장 재미있는 영화를 꼽으라면 항상 머릿속에서 맴도는 영화가 릴리 스콧 감독의 Blade Runner입니다. 영화는 어둡고 습기찬 2019년의 LA를 무대로 생명의 근원을 찾아온 복제 인간들과 이를 쫓는 인간들의 모습을 암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의미와 생명의 가치를 묻고 있었습니다. 현란한 특수효과와 개성있는 캐릭터, 그리고 세기말적인 색채와 세트가 흡인력 있게 저를 끌어들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복제인간인 루커 하워가 비둘기를 날리면서 죽는 씬은 인간보다도 훨씬 더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블레이드 러너를 디렉터 스컷을 포함해서 세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평론가들이 극찬을 퍼부은 영화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정말 맛있는 영화였습니다. One more kiss, dear. One more sigh. Only this, dear, is goodbye. For our love is such pain and such pleasure. 누나 저 어쩌면 좋아요. 크리스마스 병에 걸렸나 봐요. 왠지 옆구리가 썰렁한 거 있죠. 노래는 따뜻한 곡으로 얹어주십시오. 라고 대구 수성구 수성삼가에서 박혁 학생이 엽서를 보내주셨네요. 따뜻한 곡, 옆구리가 약간은 좀 뜨끈뜨끈해졌으니까. 하이텔로 박정수 씨, 유종만 씨 이 곡 신청하셨죠. 존 발러가 부른 One More Kiss Dear, 영화 블레이드 러너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아파트의 박지영 씨의 내 인생의 영화, 이제 그 마지막 영화입니다. 다섯 번째 영화는요, 제목부터 알려드릴까요? 작은 인간의 무한한 동경입니다. 집시의 시간의 아련함과 피아노의 열정과 뽕네프 연인들의 광기와 시네마 천국의 추억과 사랑을 떠오르게 한 영화, 바로 릭 베송의 그랑블루입니다. 저의 떨어지는 언어 표현력으로 숨이 탁 막힌다 라는 말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영화였죠. 인간들의 무한한 동경과 생명의 바다, 어비스나 지중해의 바다와는 또 다른 바다였습니다. 그랑블루를 보면서 내내 숨이 막혔습니다. 바다라는 우주에 생을 거는 그들을 보면서 저 자신의 생과 영화에 대한 사랑을 다짐했죠. 한동안 영화의 장면 탓에 하얀 눈까지도 파랗게 보였고 푸르름만 보면 숨이 탁 막혔습니다. 내 인생의 영화 다섯 편을 고르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다섯 편을 고르기 위해서 나머지 영화들을 다 버리는 것 같아서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보는 영화 그랑브루를 보고 있자니 한 낱말이 떠올랐습니다. 운명이란 낱말이었어요. 아무리 친구들이 권유하고 좋다고 소문이 난 영화도 이상하게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보지 못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들은 운명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힘으로 저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를 따라갔던 영화의 시작인 챔프나 우연한 만남이었던 브라더스 앤 시스터 문과 숨막힐 듯한 푸른 영화 선전에 질려서 보지 않으려 하다가 친구에게 끌려서 보게 된 그랑브루. 그런데 그 영화들이 제가 지금 22살의 대학생이 될 때까지 저에게 영향을 주면서 같이 커왔으니 말입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아파트의 박지영 씨의 내 인생의 영화 다섯 편 띄워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영화가 바로 그랑브루의 그리고 곡이 오버처였는데요. 잘 들으셨습니까? 비행기와 하늘을 좋아하는 승찬이 말대가리의 최승찬이가 이 곡 좋아했을까요? 친구들이 승찬이 위해서 편지를 띄워주셨는데 별명 말대가리 꼭 불러달라고 해서 제가 불렀습니다. 구이동의 신연우 학생 그리고 정열이도 함께 마음을 띄워주신다고 하셨네요. 자, 박지영 씨에게는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 크리스마스 이브 밤을 이렇게 따뜻하게 보내게 좋은 글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작은 선물 보내드릴게요. 저희 앞으로 이렇게 내 인생의 영화 다섯 편을 한 편당 한 원고지 두 장 정도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조그만 선물 보내드릴게요. 저희 주소는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제가 왜 사서함을 갑자기 잊었죠? 예, 819호입니다. 자,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음 곡은요.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최세연 양의 신청곡입니다. 원영이가 주연인 신불요정이라는 영화 아세요? 저 잘 모르는데요. 그 영화도 슬픈 사랑 얘기인데 그 영화에서 원영이가 정말 예쁘게 나와요 하면서 주제곡을 신청해 주셨네요. 주제곡 띄워드릴게요. 저 아직 그 영화 못 봤지만요. 신불요정 중에서 신불여징 같은 제목입니다. 만방이 부릅니다. 여친, 영화 신불 요정 중에서 만장의 노래였습니다. 경북 영양군 하원리에서 김옥녀 씨의 신청곡 다음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대구의 이재익 씨, 전주 효자동의 정현미 씨, 하이틀의 재익 씨, 충북 제천 장학동의 권경록 씨, 그리고 강춘석 씨도 함께 해주십시오. 영화 신들러스 리스트 중에서 오스카 신들러가 유태인들, 그가 구해준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과 헤어지는 거의 마지막 장면에 가깝죠. 그 장면을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어보고요. 이어서 황금의 예루살렘 띄워드립니다. 아멘. 빈 하나면 2차 한대면 몇 명의 목숨을 더 구할 텐데 하면서 흐느끼는 신들러의 음성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신들러스 리스트 중에서 황금의 예루살렘이었어요. 참 많은 분들이 저희 앞으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주셨는데요.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크리스마스 카드를 제가 예전에는 저희 집에서 이렇게 빨래줄 같은 거 걸어놓고 거기다 이렇게 걸어서 걸로 집안 장식을 했었거든요. 한동안 안 그랬는데 여러분의 카드를 받으면서 오늘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카드로 제 방을 장식해야겠어요. 대구 수성구 황금일동인가요? 홍성미양 정말 예쁜 카드 고맙고요. 서울 강동구의 이현진 씨,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민정선 양이 만든 카드도 잘 받았습니다. 성남의 최은경 씨,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이지연 씨, 용산구 효창동의 김재훈 학생, 서울 노원구 월계삼동에서 너무 촌스럽게 만들었죠 하셨지만 전혀 안 촌스러운 카드 고맙고요. 대구 달서구 죽전동의 류효명 씨인가요? 새해 봅시다 하셨는데 새해도 보지요. 광주서구 농성일동의 구정필 씨는 저를 아주 마구마구 약올리셨어요. 이번 겨울에 자기는 구정필 씨는 옆구리가 아주 따뜻하다고 저보고 허전할 거라고 하셨는데 저 별로 안 그래요. 전주 효자동에서 문어대가리라고 별명을 밝혀주셨네요. 정승환 군 친구 기전이와 함께 들어주시고요. 서울 관악구 봉천일동의 김성기 씨 역시 봉천 11동의 김기상 씨 남동생 현태와 함께 들어주십시오. 마지막 곡이요. Keep the Faith 고경희 씨가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우리 이 곡으로 좀 따끈따끈하게 뜨겁게 마무리하죠. 정글 피버 중에서 스티비 원더의 정글 피버 끝곡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Cause we pay them no attention. We'll color blind our enemies. all I need to go.